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민용항공 전국 전국장인 강기섭 동지의 장의식이 2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의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과 유가족들이 령구 발인에 앞서 고 강기섭 동지를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영결식이 신밀히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됐습니다. 애도사에 이어 고인의 유해가 묘지에 안치됐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됐습니다. 당 정권기관과 민용항공 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고 강기섭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